이곳이 우리 군대의 신념이거니 국민은 이 신념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 결성하리라.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결성하리라. This is Radio Pyongyang of the Democratic People's Republic of Korea.